슬픈 눈으로 날 바라보지 마요. 아픈 그대 마음 다 보이잖아. 이럴 거면 날 그냥 떠나지 그랬어. 눈물만 주면 나는 어떡해. 속 어디쯤만 잠을 서성일까봐 지원할수록 그리움으로 남을까봐. 그래서 난 보낼 수 없죠. 저도 그대 물들이죠. 시작도 없었으니 끝도 없는 거라고 나 홀로 이별이란 두 글자를 꺼내도 가슴이 아니라고 Hey.